긴 머릿결 사이로 떨고 있는 곳에 그 누가 여자를 어둠 속에 울게 하나 그 누가 여자를 차디찬 거리에 혼자 두었나 아마 이별해 얼룩진 마스카라 그 누구를 그토록 기다려 돌아갈 줄 모르는